무고한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희세의 살인마들은 역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온 남력당은 보수패당의 파쇼적 폭거에 의하여 지난 25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소식에 커다란 울분과 분노로 끓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는 박근혜 역적 패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름과 노동계약 책동 등 반인민적 악종을 반대하여 50여 개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15만 명의 군중이 참가한 민중 총궐기 투쟁이 진행되었다. 당시 괴뢰 역적 패당은 그 무슨 불법이니 폭력시위니 뭐니 하면서 수만 명의 경찰 깡패들을 내몰아 잡벽을 설치하고 인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다 못해 시위 군중을 관역으로 삼고 독송 최루액을 섞은 몰대포를 고의적으로 난사하여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을 실신 상태에 빠뜨리는 깡패 행위를 감행하였다. 천하의 인간 백종 살인마들의 만행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려 놓은 박근혜 패당은 야수적인 포감 만행을 감행한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때 대한 각계의 요구에 뻔뻔스럽게도 정당한 공무집행인이 뭐니 하는 녹두리로 범죄자를 비호 두둔해 나섰다. 지어 317일 동안 사경에서 헤매이던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되자 살인주범인 경찰 깡패들과 검찰놈들을 그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내몰아 그무선 부검을 운운하면서 고인의 시신마저 저들의 범죄를 가리우는 데 악용해버리는 야만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모든 사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괴뢰 정권에 의한 고의적이고 잔악무도한 특대용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써 독재자 인간 백종으로서의 박근혜 의원의 추악한 정체는 또다시 낱낱이 드러났다.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에 나선 인민들을 물대포로 진압하고 무고한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박근혜의 파쇼적 망동은 파렴치성과 잔인성으로 악명 높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만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는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바라는 무고한 농민에게 생죽음을 강요한 박근혜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 만행을 천체용납 못할 특대형 살인범죄 행위로 락인하면서 공화국 북반부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 박근혜 의원으로 말하면 온 남력당을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죄악으로 하여 이미 민심에 준엄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오랜 살인범죄의 왕처이다. 내외가 공인하는 것처럼 굴욕적인 쌀시장 개방으로 남조선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옥토들을 미국 상전의 군사기지로 마구 섬겨바쳐 황폐화시킨 것도 박근혜 패당이며 오늘은 핵참화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사드까지 끌어들여 농민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제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장본인도 다름 아닌 독재자 박근혜 의원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역던 의원을 야수, 망령 등 로파, 온 국민을 다 잡아먹을 막인위원으로 조조하다 못해 핵화염으로 온 민족을 멸살시킬 악귀로 핵전쟁 미치광이로 규탄하며 치를 떨겠는가? 지금 남조선 각계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매우 통탄스러워하면서 박근혜 의원을 살인 악마라고 졸귀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로 준열이 단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온 교례는 민족의 화근인 천하의 인간 백종 박근혜 의원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남조선에서 제2, 제3의 백남기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조리 느끼고 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의 공멸을 몰아올 대재앙의 화근인 박근혜를 처형하라. 탄핵 대상 박근혜 정권 갈아엎자. 이것이 바로 오늘 남녘의 민심이며 결의의 외침이다. 남조선의 농민들과 각계층은 무고한 농민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놓은 박근혜 의원을 인민의 심판장에 끌어내어 만고 죄악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정의와 민주를 되찾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떠선 남녘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 송원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9월 29일 평양.